걸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첫 만남보다 설렌데도 믿을까 하루하루가 혹시 널 잃을까 난 두려워 에이 에이 에이 이 노래들은만 다 간해 주신 me 불러도 불러도 그리운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를 보면서 부러워 에이 에이 에이 나 흔들고 지칠 때 가끔씩 넘어질 때 Girl you always pick me up 지금처럼 내 옆에 매일같이 내 곁에 이대로만 있어줘 때론 다투기도 해 처음과 다르기에 너는 내 안에 있어 You know that I love you my baby Yes I have a girlfriend and I'm never lonely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Yes you Girlfriend, my girlfriend, my girlfriend. Cause ain't nothing in yeah. the world compared to my girlfriend. 단순하게 작업던 내 성질은 Bush. 그대라는 꽃, 예쁜 컬러를 Bush. 널 만나는 탄생, 우리 둘이 밤새 하나뿐인 Harmony. 불꽃이 되어 lovely, huh? 오늘도 신께 감사해 곱게 빚은 너란 피사체 볼 수 있음을 yeah. 나 지금 너를 감상해 그 어떤 명작보다 그댄 너무 아름답게 마음이 무적하대 가슴이 답답하대 Girl you always pick me up 지금처럼 내 옆에 매일같이 내 곁에 그 자리에 벌써 시간이 멈춘대도 모든 게 다 변해도 나는 네 안에 있어 You know that I love My baby Yes, I have a girlfriend And I'm never lonely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Yes, you are my girlfriend You're my one and only 너라는 꿈속에서 난 깨고 싶지 않아 Yeah, my girlfriend My girlfriend Chino Sachik Mistress girlfriend, my girlfriend Cause ain't nothing in the world compared to my girlfriend 너를 만난 후로 나 이상한 것 같아 거리에 많은 여자들이 너로만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너의 목소리만 들려나 너를 만난 뒤로 바보가 된 것 같아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아 네 생각만 Yes, I have a girlfriend And I'm never lonely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Yes, you are my girlfriend You're my one and only 너라는 꿈속에서 난 깨고 싶지 않아 Yeah, my girlfriend My girlfriend Chino Sachik Mistress girlfriend My girlfriend My girlfriend Cause ain't nothing in the world compared to my girlfriend